breaking me in two 따르른 들줄 옹자에 앉아 네 앞에 설 때 내 안에 타는 불길 What I gotta do 두꺼운 손이 너를 찾아도 I can't have it 너에게 손대선 안 돼 절대 하지만 이끌리지 난 아플수록 널 원해 멈춰 제발 멈추지 마 멈춰 제발 멈추지 너 때문에 온몸이 타올라 너 때문에 심장이 목말라 Like a fever fever fever fever 널 안고 싶어 널 안고 싶어 밀어내도 내 안에 타올라 새가 돼도 불꽃이 피어나 Like a fever fever fever 널 알고 싶어 널 알고 싶어 Don't stop 그래 all day all day 태워줘 Please stop, stop. 나의 대행여 그만 baby Oh babe Ooh. 이런 날 어떻게 좀 해줘 어떻게 좀 날 놓아줘 날 놓아줘 날 놓아줘 날라나 너 때문에 온몸이 타올라 너 때문에 심장이 목말라 Like a fever fever fever fever 널 안고 싶어 널 안고 싶어 일어나도 내 안에 타올라 제가 돼도 불꽃이 피어나 Like a fever fever fever 널 안고 싶어 널 안고 싶어 심장이 목말라 Like a fever Fever Fever Fever 널 안고 싶어 널 안고 싶어